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부 항일혁명편 8권 계승본 제24장 거적적인 반일 항전으로 해서 8. 개선을 저국해방 72돌세 점에서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